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판 저희 돌아왔습니다. 지금 오늘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월 7일 토요일 지금 저녁 한 7시 10분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애너님 저와 함께 앉아계십니다. 저는 T1이고요. 저는 조직신학이랑 종교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너입니다. 저는 신약 공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한 분 더 오셨어요. 네, 네, 여러분들이 모두 기대하시던 네, 드디어 네. 구약학자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네, 우리 오원님. 오원. 네. 오원. 오원. 네. 오원으로 할지 H1으로 할지 히브리 바이블. 네. 그 둘 중에 고민했는데 일단 H1. 뭐 N1님이 N1으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N에 반대되는 O로 네, O로 해야죠 뭐 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오원님 환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원입니다. 아니 네. 오원의 물망에 올랐던 분들이 한 두 분 더 계셨는데 그렇죠. 다들 뭐 바쁘고 뭐 네. 싫다 하시고 뭐 거절하셔서 네네 네. 못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 네. 오원님으로 발탁되신 거예요. 네. 오원님 반갑습니다. 오투 오쓰리도 될 수 있었는데 명예로운 오원입니다. 그렇죠. 이 원이 쉽지 않거든요. 아, 진짜요? 네. 우리는 네. N1밖에 없을 땐 2 없습니다 아직. 네. 그렇죠. T1밖에 없잖아요. T2 저도 없죠. T1밖에 없죠. 별로 명예로운 차례가 아니에요. 2, 3가 있어야 뭐 명예롭지. 네. 네.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예. 원님이 이렇게 녹음하시는 건 또 처음이라 가지고 네. 예, 약간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실 때 조금만 더 가까이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시면은 아, 네. 소리가 더 잘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네. 우리 원님 뭐 어떻게 원님 간략하게 뭐 본명부터 말씀하시죠. 네. 아니에요. 농담이고 저희는 무조건 좀 익명으로 최대한 익명으로 하면서. 네. 최대한 그 수위를 높이는 걸로 하고 싶은 말 하는 걸로 그렇죠 컨셉이 네. 그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우리 정체는 감추고 아. 그 말을 다 하고 할 말을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걸로 네. 그 저희는 미국에서 다들 공부하고 있는 네. 신학자들이고 목사들이고요 네. 네. 우리 오원님은 우리가 히브루 바이블 네. 뭐 한국말로는 구약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히브리 바이블을 공부하는 성서 학자입니다. 네. 네. 우리 애너님은 뉴 테스먼트, 네. 그러니까 신약을 공부하고 있는 네. 신약학자고요. 네. 저는 그냥 신학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철학자. 오원님 네. 뭐 어떤 공부 하시는지 뭐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저녁에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수업 듣고 있는데 네. 일단 구약에서 주로 이제 앞으로 예언서에 포커스할 것 같아요. 네. 네. 아 예언서. 네. 그 성경에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구약 성서가 어떻게 나눠지고 거기에 예언서가 어디쯤 들어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개론 지식을 그렇죠, 그렇죠.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개론 공부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알려드리기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네. 네. 이분이 아나 모르는 지금 체크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어떤 탄악에 대해서. 탄악에 대해서. 뭐 아시는 대로 네. 구약은 39권이잖아요. 아 예.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 볼 때 이렇게 39권 정도가 되고 저희가 다 외우지 못하는데. 네 저도 못해요. 네 뭐 천주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더 외경 포함해서 읽죠. 네, 구약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약은 뭐 역사서나 예언서 그리고 또 시가서 이렇게 지혜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예언서고 거기서 네. 예언서란 이제 예언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뭐 비판한다거나 또 뭐 좋은 소식을 전한다거나 할 때 쓰던 그런 내용들을 모아둔 책입니다. 네, 네. 그 보면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마음이 가는 예언자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이렇게 호불호가 분명하진 않은데, 네. 정말 마음에 드는 예언자. 그러게요. 전 요나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요나. 아 요나. 네. 어, 좋죠. 좋네요. 네. 그 보통 그 논문 쓰시는 분들이 뭐 하박국, 나훔 짧은 걸로 가시더라고요. 아 짧게 가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네. 빨리 쓰고 가시려고. 네. 근데 뭐 생각해 두신 아 그러면 요나서로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논문을 쓰실 건가요? 아니요, 이건 개인적인. 아 개인적인. 선호를 얘기하는. 어 그러면 네. 뭐 지금 뭐 생각해 둔 책 있나요? 논문으로 주제 같은 거요? 네, 뭐. 아, 아직은 정해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럼 뭐 예언서 쪽으로 마음이 가신 이유가 있나요? 어, 전에는 이제 주로 역사서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사서가 사실 재밌잖아요. 내려주라. 그렇죠. 네. 역사서 안에 있는 고대 이스라엘 컨텍스트 안에서 이제 예언자들이 어떻게 그 사회를 또 비평하고 네. 또 어떤 희망을 전하는지 이제 읽게 되면서 네. 예언서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아, 그게 좀 이렇게 어 내러티브나 그런 역사 네. 그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떻게 사회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는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가신 거네요. 그러네요. 네, 어떤 어. 콘텐츠로 사람을 이제 사회를 어떻게 네. 저희가 예언서를 저희도 이렇게 얼핏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제 그 당시 언론이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짓고 넘어갈 때가 가끔 있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언론이었습니까 예언서가? 어, 예언자나 예언서가 그런 언론의 역할을 했었다고 말할 수 있죠. 아, 네. 제 제 이 감이 맞 감으로 때려 맞춘 게 맞았네요. 네. 아무튼 그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저희가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1회부터 저희가 얘기했던 게 사람이 컨텐츠다 이걸 네, 얘기한 네. 거잖아요. 1회부터 얘기하진 않았죠. 그러네요. 2회, 네. 2회, 예. 몰라요. 어쨌든 뒤에, 예. 네. 사람이 컨텐츠니까 아무 준비 없이 오셔도 돼요. 진짜로요. 예. 그냥 오셔서 생각난 대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발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하면 저희가 게스트들이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세요. 다들 부담을 갖고 계신지 아. 그래서 저희는 조금 얇게 가더라도 길게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오셔서 좀 저희랑 좀 더 많은 시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네. 네. 그 제가 오원님의 그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올리시는 내용들이나 네. 이제 기사를 보고 댓글 다는 내용들을 좀 제가 봤었는데 저희랑 결이 비슷해. 어, 비슷해요. 네, 네. 결이 비슷해. 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죠. 네. 저도 네. 한번 했었는데 네. 눈치를 못 채시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아니 그 당시에 페이퍼 쓰시느라고 네. 엄청 바쁘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네. 학기가 끝나서 아직 코스웍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네. 좀 바쁘시죠. 아무튼 어, 너무 좋아요. 네, 저희 이렇게 또 네. 예, 새로 젊은 피가 수혈이 돼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어 지난주에 저희가 새해 인사는 드렸죠? 아니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나요? 그 당시는 아직 네. 2016년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아,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취자분들. 네. 네. 들으시는 모든 분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가 세배를 올려야 되는데 네.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네. 아멘. 지난 어 그 방송 이후에 이제 10차 촛불 집회가 열렸었고 예, 네. 저희가 좀 녹음을 일찍 했었잖아요. 목요일 날 저희가 그렇죠.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예, 7일이죠. 7일에는 이제 11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네. 어제죠? 그렇죠. 시간으로 따지면 어제인 것 같아요. 100만이 모였다고, 100만이 넘게 모였다고 들었는데요. 어, 한 60만 정도. 아니에요. 모였다고 오, 그러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 100만은 아니요, 100만이라고. 어버이 연합이 가세해서? 아니, 본인들이 100만 모였다고. 아,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촛불 집회 100만 모였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들었는데. 어, 그래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뉴스는 아, 네이버 뉴스 타파 뉴스인데. 아, 그래요? 예, 네, 여기는 지금 60만 정도 예, 광화문에 모이셨다고. 전국적으로 보면 더 많이 모이셨겠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100만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쨌든 뭐 60만이든 100만이든 이게 뭐랄까 이게 사그러들 생각을 안 하네요. 아 그렇죠. 사그러들 수 없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예. 그렇죠. 예. 계속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지난번에 또 저기 그 저희 근혜 누님께서 예. 그 기자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카메라도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필기구만 지참한 채로 예. 그 본인의 변명을 늘어놓으셨죠. 네. 예. 근데 뭐 본인은 이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그 예.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눈 감고 아웅한다 이런 말 있죠. 네.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걸 보고 참 이게 가망이 없구나 이분은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예. 보셨어요? 그 기자회견 그, 한 거? 네, 그 기자들이랑 같이 기자회견은 아니죠. 기자들이랑 같이 네. 서성대면서 뭐 간담회 간담회 횡설수설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세월호 날짜도 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뭐 이러면서 네, 모르고 참네. 네, 네 참 말이 안 나오죠. 네. 더불어서 이제 세월호 참사 천일을 이제 이틀 앞두고. 촛불 집회가 7일 날 열렸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일 모레는 내일이겠네요. 그렇죠? 네, 내일이면은 이제 천일이 예, 되는 시간이 되겠네요. 저는 이번 집회를 잠깐 보면서 좀 감명 깊었던 게 그 당시에 살아남은 그 생존자 학생들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남은 게 너무 죄스럽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살아남은 학생들도 사실은 그날 같이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살아남은 게 죄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분들도 그 너무나 큰 트라우마를 가슴에 안고 평생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갓 20살 된 청년들인데 예, 이거는 잊혀지지 않을 기억이잖아요. 예,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걸 생각을 하니까 참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네요. 네. 예. 아, 60만이 맞는 얘기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 100만은 어버이 연합이 모였는데 예, 본인들이 100만 모였다고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뽕도 세네. 예, 한번 그 위에서 이렇게 쭉 찍은 그 전체 네. 대형을 찍은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글쎄요, 뭐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할 순 없겠지만 천 명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 비유하자면 뭐 너무 비교하자면 네. 너무 소수의 인원이 모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자금이 한 뭐 무한정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일당을 줄 수 있는 아, 돈이 그 한 분 한 분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강하게 추정을 하죠 저희가. 네. 네, 돈이 다라는 건 아니고 돈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일당 일 그 댓글 보면 일당이 뭔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써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안 하나요? 아 얘기하죠. 예, 네, 우리 팀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또 교회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네, 예, 네, 그 저희 부목사 한 분이 또 지금 휴가를 가셔가지고, 네, 예,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느라고 조금 바빴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야, 예, 네, 하야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잘 공부를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그 새 학기 봄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곧. 네,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를 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셨어요? 네, 등록을 하려면 그 어드바이저한테 연락을 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네,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모든 박사과정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드는데. 부담감을 떨어뜨리려면 아마존 기프트카드 30불을 쏘고 하세요. 그러면 부담감이 없어요. 아, 쏘셨어요? 아, 저는 옛날에 쐈죠. 아, 저는 땡스기빙 때 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지도 교수님께 또 연락을 드리고 좋은 얘기하고 네. 네. 그렇게 했네요. 미국에도 촌지가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아니고 그냥 이게 트레디션이죠. 이게 전통이죠. 그냥 뭐 학기 끝나면 1년에 한 번씩 30불, 35불 미만인가 그렇죠? 아... 그게 법적으로 30불 미만. 그렇죠. 35불 미만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네. 아무튼 네, 소소한 네 소소한 기프트 선물은 가능하지만 네 그 마음이 우러나죠. 저는 항상 우러나죠. 네. 잘 우려서 네, 드려야죠 마음을. 네. 예,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요즘에 저희 교회가 컨설팅을 받고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직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교회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분이랑 같이 좀 일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저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네. 교회의 언어만 쓰지 않는지 우리가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제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게 이 요즘 젊은 어린 세대들 80한 3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들은 굉장히 그 기성 세대랑은 사고 방식과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많이 안 나가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네. 그러니까 이 세대들한테 어필하는 기독교를 어떻게 소개를 할 것인가.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어떻게 그 SNS를 쓰고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좋네요. 그래서 많이 배웠죠. 우리도 네. 팟캐스트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저희 뭐 엉망이죠. 네, 아니, 엉망은 아니죠. 엉망. 제가 네. 자존심이 낮은 거지 티원님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네, 네.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 영마 아닙니다. 네. 예, 그랬습니다. 우리 애노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아, 수련회 다녀왔어요? 예, 애들 데리고 소리 소문 없이. 예, 주일에 갔다가 월요일에 왔어요. 1박 2일. 네. 근데 네. 월요일에 통합 7시간을 운전을 했어요. 아, 고생하셨네. 예, 왜냐면 네. 원래 그 거리는 한 2시간 거리인데 제가 애들을 교회에다가 떨궈놓고 또 저희 집 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4시간이고 스키를 타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눈이 많이 내려서 그 자연산 눈은 잘 이렇게 잘 좋대요. 스키 타기가.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막 몰려들어서 캐빈에서 스키장까지 거리가 4마일인데 가는데 한 1시간 막혀가지고 네, 오는데 한 1시간 반 아이고 나 오는데 2시간 반 2시간 네, 이런 식으로 2시간 반이면은 걷는 게 그렇죠 4마 그렇죠 걸어서 내려간 애들이 한 2명 있었는데 네. 걔네들이 제일 빨리 도착해서 밥을 먹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되게 힘들었고요. 그렇게 한번 수련회를 이렇게 갔다 오면 한 3일 가요. 한 일주일 알아누워야죠.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에 알아누웠는데 화요일에 알아놓고 수요일에 알아놓고 목요일까지 알아놓고 금요일에 교회 가니까 네. 되게 싫더라고요 교회 가는 게. 그래서 어제 교회 갔다 왔는데 또 교회 가니까 좋더라고요. 애들 만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지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그냥 통째로 사라진 느낌? 통째로 이제 바쳤구나. 바쳤어요. 이런 근데 생각이. 다시 드네요. 저도 근데 네. 또 이제 뭐 틈틈이 공부는 했죠. 네. 공부 재밌게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속도가 너무 안 나요. 그게 큰 문제인데 저는 속도가 안 나는 건 그 사실 뭐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한 제가 어차피 여기 7년 지금 소비했는데. 좀 더 공부하면 어때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원래 성서학은 네. 오래 걸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천천히 더 천천히 하고 있어요. 속도가 안 나는데 네. 오히려 막 더 천천히 읽고 있어요 책을. 그렇구나. 네. 재밌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우원님 이제 근황 얘기를 제가 하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아 저는 이번 주에 그 수업이 하나 있어서 아 또 네. 인텐시브. 네, 인텐시브로 아. 그 수업을 듣고 있었죠. 수업 네. 제목은 그 에이션 에이션 아메리칸 비블컬 허메네티스라는 수업인데. 어. 네. 그러니까 아시아인들. 네, 아시아인들이나 아시안계 미국인들의 성경 읽기, 성경 해석하기 관한 그런 수업이었어요. 네. 아, 훌륭한 수업. 제목이 좋네요. 제목은 멋있죠. 어, 그래서 결론이 저기 뭐였어요? 그 수업의 결론. 결론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각자의 네. 상황 속에서 성경을 네.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시안계 미국인의 경우에는 이민자니까 네. 이민자의 컨텍스트에서 또 성경을 새로 읽을 수 있는 관점을 네. 이제 발견하자는 게 수업의 목표죠. 네. 재밌으셨나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 신학이나 네. 도착화에 좀 거부감이 있는데 특별히 복음주의 배경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크리에이티브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그 한국 복음주의라고 네. 이야기되는 한국의 이제 보수 쪽에 계신 그런 기독교인들의 신학을 보면 굉장히 토착화된 신학인데. 그렇죠. 그 본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네. 본인들이 정통이라고 우기고. 네. 네. 네. 그렇죠. 토착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몰아가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오원님을 잠깐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시안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범위를 규정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아시안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고. 이 피부색이 노랗다고 해서 다 아시안도 아니고 네. 예, 또 그렇게 만약에 묶었을 때 그 아시안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시안을 어떻게 규정 지을 것인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에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수업에서는 그 교수님께서 어떻게 그 아시안리스를 규정을 하셨었는지 예,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얼버무리고 넘어가셨다고. 그 본인이 네. 아시아인인데 네. 인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그렇게 그 용어로 본인을 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되게 다양하죠. 아시아는 중국 사람도 있고 중국 본토인도 그렇죠. 있고 네. 뭐 대만인도 있고. 뭐 홍콩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있고 네. 뭐 베트남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 아시아 지역 내부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흐름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아시아라는 말이 너무 사실은 규정 너무 이렇게 뭉뚱그리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한 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니까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북한 사람도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상황 신학.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상황 신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낯선데. 그렇죠.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상황 신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 contextual theology라고 부르는데 그 상황 신학, 그러니까 모든 신학은 다 상황 신학일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오기 전 예, 모더니즘 세대까지는 사실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다라고 예, 하나의 메타 내러티브가 있다라고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아무도 그거를 믿지 않거든요. 일부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예, 아직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오지 못하신 예,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 모두가 다 상황 신학을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도 그거를 아직은 한국에서 논의가 활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알려진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앞으로 얘기할 거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민 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할 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여기 미국에서 보게 되는 많은 이민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 이민 교회들이 보통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한국어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그냥 여기서 그냥 한 3, 40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사실은 이민 교회는 이민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맞는 예, 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신학적인 해석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이 이민 교회들에 많이 부족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그쪽으로 많은 좀 신학자들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또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댓글 좀 볼까요? 애노님이 눈을 감으시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게 아니고, 저기 댓글, 이 주옥 같은 댓글이 있는데 기다리게 하면 안 될까? 아, 그쵸. 예. 네. 근데 좋은 말씀이에요. 그, 저기, 이민신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룰 필요가 있어요. 이민신학 한번 하죠. 해야 돼. 나중에. 네. 네. 할 게 너무 많네. 네. 네. 댓글 소개부터 하죠. 네, 댓글 소개 하겠습니다. 우리 여장수님께서 네.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 예, 박근혜 모든 의혹 100% 부인했다. 네. 말도 안 된다. 예, 이런 얘기 하셨고, 구원론 이제 청취 소감 남겨주셨는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인류를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정치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착취와 빈곤과 억압이 구조화된 남미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한 해방신학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두 번째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먹고 살만해진 서구의 부르주아 계급의 요구에 맞춰 주문 제작된 어용신학의 논리다. 굉장히 신선해요. 이거 진짜 예. 신선하네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번도 못해봤는데 저도요. 예,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크게 막 완벽하게 동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감히. 왜냐하면 2번 인류를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이 사실은 이 바울 신학에서 또 계시록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런 거랑 굉장히 지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 복음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기독교에서 네. 이야기하는 네. 구원론은 2번이죠. 그렇죠.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이니까. 네, 근데 네. 그게 이러한 그 교리가 네.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 뭐 부르주아 계급의 요구에 맞춰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네. 하도 힘드니까 이 현실이 그죠? 내세밖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네. 상황에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당시 그러니까, 이제 예수 당시 예, 또 바울 당시 네.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인들한테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그 사람들의 어떤 계급적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구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로마 제국 하에서. 네. 그러니까 그냥 내세에 그 희망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사실은 부르주아 그들의 입맛에 맞는 신학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체제 유지가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면. 네. 예. 근데 이제 그 생성이 된 그 뒷 배경에 부르주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런 개념으로 발전이 된 게 아닌가. 뭐 저도 큰 결은 동의하지만 네.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이제 2번의 내용 어떤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 네.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우리가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구원론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자면 네. 이 칼빈의 신학 네. 네, 혹은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에서 네. 굉장히 이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예, 어떤 행위와 연결되지 않는 영적인 구원이 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고의 구원인 것처럼 여겨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독교 네. 안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는 네. 저는 엿장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세 신학이 얼마나 교회 중심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 의해서 억압받던 그 그 자유 상인들이 그 요구했던 신학인 거죠. 사실은 교회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영생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신학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루터가 딱 그 입맛에 맞는 신학을 줬을 때 루터가 화형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게 이 자유 이 상인들이 뒷받침을 해준 거죠. 보호를 해준 거죠. 사실은 상인 계급과 왕 그렇죠. 들이었어요. 예, 왕, 네. 그 나중에는 또 왕들까지 네. 예. 같이 결탁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교회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그렇죠. 해서 그 이후의 역사, 그 중세 이후의 역사에서는 지금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구원론이 바울에 의해서 생성이 될 때는 사실은 극빈층이나 아주 사회에서 그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현실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 구원론이라는 게 좀 생겨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제대로 된 구원론은 1번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럼요. 네, 네. 그 현실적인 이 개인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또 구조적인 측면을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 변혁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측면까지 같이 아울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미국의 복음주의에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구원을 가르쳤잖아요. 네. 예, 그래서 my personal savior, 예,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그러네요. 이거를 계속 그 되뇌이면서 그걸 고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나의 personal savior로 받아들입니다. 하면 넌 구원 받았어. 이거 얘기 안 하면 너는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개인적인 굉장히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와 결합이 된 구원론을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내일 뭐 한국의 이제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서양의 그러니까 미국 바탕의 개인주의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르게 해석되는 면이 있는데, 그거는 또 얘기가 기니까 빼고 가자면 그런 개인주의적인 구원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만을 이렇게 비춘 거라고 봐요. 예. 구조적인 악, 예. 또한 구조적인 측면의 억압,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개인적인 도덕적인 그런 구원만을 이야기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된다. 네, 그래서 해방 신학의 구원론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엿장수님께서 이렇게 딱 찍어서 해방 신학의 구원론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참 이게 케미가 통하네요. 사랑합니다, 엿장수님. 케미.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기 자본론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읽어야죠. 예. 뭐 읽어보라는데 읽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읽어야죠. 네, 하셨습니다. 네, 저는 자본론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한번 저기 요약본이라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싸잡아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여장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N1과 T1은 예수 복음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네.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전혀 아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가찬이고 아니 심지어 여기 안중근, 함석헌, 장준하, 문익환 거기에 저희 함세용, 박형규, 한완상, 변선환, 홍정수, N1, T1 야 같은 이렇게 여기에 한 줄에 올려진다니 붙여진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고 어디 숨어야 되겠어.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맥락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제가 알면서 소위 복음주의 이런 분들을 보다가 소위 복음주의 사인방 같은 안방 장군들이 높이 평가되는 세태를 보면 가슴이 탁 막히고 소화가 안 된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냥 모르겠어요.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은혜스러운 뭐 CB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 들어가지고 보면은 말 잘하네, 은혜스럽네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듣지를 못하겠어요. 단 뭐 한 1분도 못 듣겠어요. 그런 게 좀 생겼어요. 확실하게 그 구분하는 그런 정체성이랄까? 뭐 네, 내 안에 네. 그런 게 좀 더 확고하게 생긴 것 같아서 네. 옛날에는 속아 넘어갈 준비가 항상 돼 있었는데 이제는 딱 한 번 들어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알겠더라고요. 어우, 네. 보는 눈이 생기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게 저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방송하는 게. 네. 이 오원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복음주의 사인방. 네네네. 네. 우리는 저희 복음주의 사인방을 존경하지 않아요. 아, 전 존경까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 오카는 목사님 누린가요? 까도 되죠. 네. 하나님도 아니고. 네. 네. 네.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별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원님이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복음주의 사인방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잘 아시듯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목사님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또 그분들을 향한 기대들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그 캐릭터들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네. 지금 크리스천들의 소위 기대가 이런 복음주의 사인방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계속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계속해서 내세 중심의 복음을 전한다거나 네. 또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번영신화 같은 거를 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에는 그동안 이제 퍼져 있었던 네. 그런 사인방뿐만 아니라 그런 목사님들의 메시지도 있는데 그거에 또 목사라는 이미지에 투영하는 또 성도들의 기대도 네. 한몫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성도들을 좀 싸잡아서 욕하신 건가요? 네. 그 저희보다 더 과격하신데요. 네. 그 사실은 복음주의 사인방에 껴주지도 않는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사실 뭐 저기 번영신학의 대부시잖아요. 대가.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교인들 보면 또 교인들 마음속에 욕망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해 가지고 그 욕망을 극대화 또 시켜주니까 또 교인들 확 또 달라붙고 이래서 이제 악순환이 돼서 사회암적인 존재로 순복음교회가 성장한 거죠. 네, 그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교인이랑 목회자랑 짝짝꿍 이게 이루어진 거고요. 또 복음주의 사인방은 뭐 그 이후에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말을 또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또 먹여준 거죠. 거기에 잘 대응을 한 거죠. 그쵸. 문화 뭐 네.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가 복음주의 사인방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 선교에 있었다. 선교라는 말은 교회 성장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교회 성장 그게 최종 목적지였다는 거죠.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교회 성장은 사실 수단이고 정말 수단이고 사회 변혁 더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는 것에 최종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거기에는 그 최종 목적지가 없고 교회 성장 그러니까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네. 교회가 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라면 자기 확장의 욕망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적인 시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을 확장 시켜서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그렇지만 그것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거를 교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 무조건 그대로 나아갔다는 거. 네. 예,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교회가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것이고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사실상 지금의 구조 안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을 어떻게 그러니까 대기업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 구조를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게요. 욕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그 대기업들을 나눠야 되거든요. 네. 예, 조각조각 내야 돼요. 예, 더 작게. 저는 마찬가지로 예,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 대형 교회들도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문 닫고 예, 그 교회의 어떤 에너지들이 분산이 돼서 예, 그 지역 기반의 예, 건강한 믿음 공동체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 지배 구조가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이걸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개인으로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기독교의 하나의 크나큰 숙제겠죠. 네. 그 대기업이 쪼개지는 거는 사실은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요 가능해요. 네. 미국은 아, 그렇게 해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욕망이라는 것이 이 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덕망이거든요. 덕목이거든요. 덕목. 그렇죠. 욕망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유재산 요거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렇게 뿔려져 있는데 그걸 보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체제인 거죠. 자본주의가. 예.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해체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법과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외부의 어떤 정부의 어떤 의지로 해체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교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체가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네. 교회라는 거는 이 욕망이 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듣고 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네. 회개해야 할 부분은 교회 성장 자체를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그쵸. 대형 교회가 네.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회개해야 될 사실인 거를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성장만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저는 누가가 그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쓸 때 한번 교회가 막 인원적으로 완전히 불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하루에 막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그죠? 네. 근데 디아스포 그러니까 핍박을 또 스데반이 죽음으로서 핍박이 와서 네. 핍박이 시작이 돼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물량주의의 허물을 네. 누가가 이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성서 작가로서 네. 복음서 작가로서 물량주의의 허물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신의 책에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모두가 다 흩어져서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살아나갈 때 그것이 그냥 존재로서 경험으로서 사라질 때 그게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이. 그렇죠? 그 바울이 로마에서 계속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아주 급작하게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그렇죠. 복음을 예. 전하니라 이러고 전하니라, 끝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누가 하고 싶은 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제도화를 시키는 게 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콘스탄티네에서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교회는 끝났어요. 사실은 다이내믹이 없어진 거죠. 그 이후로 그때부터 몰락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저는 누가가 참 예언적으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딱 얘기해 준 게 아닌가. 교회는 너무 많이 모이면 안 돼요. 예, 살아야지. 네. 맞아요. 그 저는 이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제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제도가 그 유연성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난 거죠. 네. 예, 그 죽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도는 거둘 뿐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도를 위한 그런 제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예, 그 맞습니다. 부흥을 위한 목회가 되면 그건 망한 거죠. 그렇죠. 예. 네. 일단은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그 목회는 희망이 없다고 봐야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 마지막에 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은 간단하고도 자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출석하지 내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교회 출석하지 말고 그 소비자로서 소비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불매 운동. 네. 종교 불매 운동. 네. 기독교 신앙 불매 운동. 요런 기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약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김삼환, 정광훈, 출교해라. 전병우, 네. 오정현, 서세원 같은 목사나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요. 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렇죠. 과격하십니다. 촛불집회 해야죠. 교회도. 그, 교회에서도 네. 촛불 집회가 필요하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저질 목사 막장 신도들을 부와 권력과 명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싸고 도는 것이 바로 당신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발교 신자들이란 논거다. 아유 참밤. 예. 이것은 또한 당신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 간단하고도 자명한 해결책을 시도하지도 못할 것이며 시도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다.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 척 하느라고 수고가 많다. 대체 저는 이게 이 부분이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회개해야 돼. 예수를 자.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 척 하느라고 수고가 많다. 네. 저 오늘 집에 가서 회개하겠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속이면서 살 텐가? 무신론자들도 당신들처럼 살진 않아.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 그래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송 부르고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그 이번에 그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나왔던 네네네. 그 서 변호사 네네네. 있잖아요. 네. 네. 그분이 하는 그 논리를 잘 들어보면 네. 예수다 박근혜는 예수다 예수고 소크라테스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 네. 사회가 잘못된 거다. 사회가 이런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저 밖에서 촛불 들고 시위하는 저것들이 문제다.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 미친놈이네 아주 박사모 모임에 이렇게 태극기를 두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네. 계시더라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기도 뭐 한다고 그러시고. 또 기독교인인가 봐요. 굉장히 그 신실한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네. 천주교인입니다. 아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기독교 면피했네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데. 네. 개신교인이 그렇죠. 아니고 개신교 면피했네요. 네. 네. 아주 잠깐이나. 네. 그 다를 바 없죠. 근데 박사모에 네. 워낙 그 뉴라이트들이 많으니까. 아, 그럼요.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네. 뭐 아무튼지간에. 이 예수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이데올로기만 남은 예, 그 박사모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느라 수고가 많은 분들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예, 저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은 그 암 수술 같아요. 암 수술. 암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네. 떼어내기가 쉬운 거예요. 그 부분만 이렇게. 네. 그 제가 그 지대 넓이 위해서 암 편을 들었거든요. 네. 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자살하라고 이렇게 옆에서 명령하는데 죽으라 너 죽으라 하는데 안 죽는 게 암세포래요. 그리고 무한으로 증식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는데 계속 세포만 그 우리나라 대형 교회가 딱 그 모양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건 덩치만 커가지고 네. 어쨌든 한번 들어보세요. 지대넓이 괜찮은 방송입니다. 네. 자, 저희가 홍보 안 해도 이미 네. 상위권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또, 네. 예. 그리고 이제 엿장수님께서 또 댓글 하나 남겨주셨는데 그 이제 아내분께서 네. 이제 조언을 좀 해주셨나 봐요. 네. 그래서 당신 그 품격이 없어요. 품격이 있는 글을 앞으로 쓰시겠다. 네, 이렇게. 근데 또 품격이 있는 글을 쓰시면 우리가 또 지루하잖아요. 읽으면서. 네. 지금 글 쓰신 거 참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많이 배우고 네. 또 굉장히 새로운 시각들을 또 많이 예, 보고 있습니다. 딱 감사합니다. 그 구약의 예언자들 비슷한 강도예요. 네, 그렇죠. 좀 세게 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좀 더 세게 하셔야 구약의 예언자들의 반열에 오를 수 있어요. 네. 네, 좀 세게 하셔야 돼. 네. 그리고 이제 그 예레미야, 이사야 요 뒤에 이제 여장수를 이렇게 붙여드려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신혜님께서 아 우리 신혜님 네, 또 댓글을 네. 남겨주셨는데 신혜님께서 예전에 네. 그 저희 방송 들으려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셨다는 그분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우리 핑계 대지 말라고 지를 거 있으면 그냥 아니 아 지를 것도 있으면 우리 핑계 대고 또 지르시라고 했죠. 우리가 네, 또 친절한 네. 방송이니까. 네. 네. 근데 거의 방송을 다 들으셨나 봐요. 아니 네. 뭐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이미. 이미 이제 오늘은 다 들으셨겠죠. 네. 시간이 참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 넘치는 사랑에 정말 네.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티원님, 애너님은 유신론자죠. 그러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아냐? 이거는 신 존재 증명이거든요. 네. 네. 그 신 존재 증명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네. 최신은 할존이 성공적으로 신 존재를 증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수학 그 기호를 사용해서.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제가 저기 복사하면서 봤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요. 네. 할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수식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해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근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진짜. 저는 그런 걸 봐도 공감이 전혀 안 돼요. 그건 이제 철학자들이 한 얘기고. 네. 내가 나 얘기를 해야죠. 제 얘기를. 그죠? 티원님도 티원님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제가 왜 유신론자인지 좀 얘기를 해보고, 우리 우원님도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혹시 유신론자세요? 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네. 아니. 우리 오원님도 목사인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신 존재 증명은 네. 저희가 나중에 한번 네. 따로 네. 그러니까요. 그 네, 방송을 한번.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오늘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이거 신혜님 댓글 두 개 더 아, 예, 먼저 소개할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변하실까 삶 듣고 있다가 불투만 베이글 낭자 이런 단어들이 와닿는데요. 베이글은 뭔가요? 베이글은 뭐고 낭자는 또 뭔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베이글 얘기한 건 기억은 얼핏 나요. 아, 그래요? 제가 뭐 네. 베이글 먹었다. 근데 낙인으로 버려지는 예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 T1님이 낙인으로 버려지는 예를 말씀하셨나 봐요. 네. 우리는 또 방송해놓고 안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마음이 아프셨대.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저도 베이글 커피 좋아합니다. 네. 아, 공감 능력이 뛰어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 하나만 들으면 전기파 방송 다 들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보고 다 들으라 그러면 못 들어요. 우리는 네. 토하죠. 듣다 토합니다. 그 잠자리에 들려다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잡았습니다. 지성과 미성을 겸비한. 이거 미성은 그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티원님을 저격으로 하고 한 거고. 아, 감사합니다. 예, 지성은 뭐 접니다. 마성 아닌가요? 아니, 아니요. 지성과 미성을 겸비한 최고의 팟캐스트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영성과 신성까지도 네. 전기파 방송부는 다 듣고 다른 팟캐스트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 티원님, 애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신혜님 가찬이십니다. 제가 쓴 거예요. 혼자 버스 타고 어디 갈 때 잠깐 외로움 달래드릴 말동무 정도 되면 행복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작업 멘트를 지금 여기에 아니 저는 이제 신혜님께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포부는 이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김용민을 따라잡겠습니까? 그래서 최고는 어림없고요. 티어 1에 해당하는 팟캐스트 듣고 재생산하는 티어 2, 3 정도가 저희 목표입니다. 제 목표는 이래요. 티어님 목표는 좀 높을 것 같은데 아, B급 방송 네. 네. 얇고 길게 가려고요. 아무튼 많이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리오버거님이 네. 듣는 눈 있으시네 이렇게 아, 센스 또, 있으세요. 네. 또 라임을 맞춰주셨어요. 네, 네. 어쨌든 신혜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레오바고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원 눈 기대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작금의 모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의 시작이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재밌게 잘 듣습니다. 그리고 엿장수님 새해도 많은 엿 기대합니다. 엿장수님이 네. 이장님 새해도 밝았으니 아레오바거님이 네. 저희 게시판 이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두 분이 아주 주고받고 아주 네. 재밌게 네. 반상의 안건은 착하게 살자 네. 이장님께 네. 반상의 소집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레오바거님께서 아이고 추장님 네. 이렇게 하고 저희 엿장수님은 추장님이시고 네. 우리 신혜님은 매니저 정도로 네. 부탁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좋은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신혜님 네,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봐야죠. 네, 신의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아실 수 있었어요? 신의 존재를. 이거는 애너님이 먼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저요? 네, 대답이 준비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냥 어느 날 저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요. 트랜스 뮤직이라고 하죠. 환각으로 이끄는 뮤직. 아, 중학 중고등학교 네, 때 네. 찬양이 그거더라고요. 아, 네. 그 끊임없이 호산나 호산나 끊임없이 돌려지는 호산나 찬양. 높은 곳에서 네. 이걸 한 30번 부르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네. 트랜스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환각 네. 상태로. 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네.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네. 울기 시작하는 거죠. 주여 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네. 아, 그런 이제 어떤 감성적인 경험이 첫 단추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죠. 초등학교 때 주입식 교육. 또 네. 제가 장로교를 다녔어요. 네. 장로교는 이 교회학교 교육이 완전 주입식이에요. 네, 그래서 뭐 주기도문 뭐 외우면 사탕 하나 주고 뭐 이런 거 이런 건데. 네, 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저희 형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우리 외, 저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네. 외할머니랑 도둑이랑 두 명이서 물에 떠내려가면 누구를 구할 거냐? 그럼 저는 도둑을 구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외할머니 예수 믿었으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아. 네, 도둑을 구해놓고 일단은 네. 예수님 영접시키고 다시 물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네. 저희 형이 정답이라고 했어요. 미친놈이죠, 저 형도.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초등학교 때 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저도 미쳤던 거죠, 완전. 대단한 초등학생이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범상치 않네요. 그 장로교회 교육이 되게 총신 장로교회가 전병욱 교회 소속인데 전병욱 목사 그 총회 소속이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감성적인 경험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감성적인 경험을 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느꼈죠. 네네. 그게 지금까지 쭉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요즘에 제가 또 이제 뭐 지대 넓이를 들으면서 네. 그 consciousness에 대해서 얘기하죠. 의식에 대해서. 네. 의식의 이 근원, 의식의 the origin of consciousness, 의식의 네. 근원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 여자분이 이렇게 발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거를 이제 깨달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의식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의미를 창출해서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 뭐 요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고대 시절에는 우리가 양원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대요. 의식을. 그래서 신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대요. 네, 그래서 신의 음성을 듣고 어떤 갈등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행하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두뇌로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안 들리니까 그 오른쪽 두뇌를 자신의 목소리로 채운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자의식이 된 거다. 이렇게 줄리언 제인스라는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순간. 예. 왜냐면 제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회 아침마다 가서 막 한 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제가 미쳤었다니까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몇 개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요. 어느 한순간에 네. 정말 어떤 느낌이 강렬하게 옵니다. 그래서 좀 하늘이 열리고 막 뭐 기름 부으신 뭐 이런 막 강렬한 느낌이 막 있어요. 그리고 네, 네. 굉장히 명확하게 목소리가 들려요. 네, 그러면은 정말 힘이 막 넘쳐나죠. 그 목소리를 들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네. 예,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세네 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유신론적인 신앙은 그런 체험들에 사실은 기반을 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지식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되게 많이 깨달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 깨달아진 건 저를 완전히 설득을 시켜요. 그럼 설득된 대로 저는 사실 행동을 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머리로 알고 설득이 완전히 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사실은 즉각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감동을 받고 터치를 받고 이렇게 사랑을 막 느끼고 경험하면 그거는 행동이 되더라고요. 네. 예. 예,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예.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자의식은 네네네. 원래 있었던 거고, 네네. 그것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네. 그 자의식이 신의 어떤 신탁으로 네. 대치가 됐었던 것이 아닌가, 대체라고 해야 되겠죠. 대체가 됐었던 것이 아닌가, 네네.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믿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의식이 네. 생겨난 게 아니라 자의식은 원래 원래 있잖아요. 줄리언 네. 제인스의 그냥 이론이고요. 그게 네. 이제 이 심리학계에서는 거의 다 리젝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리젝되는데 이번에 이유가 있네요. 이번에 미드가 네.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웨스트월드라는 미드가 있는데 네. 그 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미드예요.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웨스트월드. 그래서 그 로봇 예, 로봇들이 그 이제 자의식을 네. 형성해가는 과정인데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의 음성을 계속 들어서 그 음성대로 행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음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음성이 자기 자신의 음성으로 대체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가 바로 의식이 생기는 순간이라고 지금 그 미디어에서는 묘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구인가? 저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뭐. 전 초등학교 그랬죠. 때인가 예. 뭐지? 지금 머릿속에서 들리는 내 목소리는 뭐지? 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난 어디서부터 생겨난 거지?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존재론적인 그런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질문을 하셨네요. 예. 네. 네. 도대체 이 의식이라는 게 뭐지? 되게 신기한 거예요. 네.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네.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네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넘어가죠. 네. 네. 우리 오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신론에 관한 질문이요? 네. 네. 어떻게 유신론자가 되었는가? 저는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 횡설수 그 대답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 횡설수설한 거거든요. 그 말만은 안 하기 위해서 횡설수설한 건데 그 말을 딱 하시네요. 근데 이게 더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서. 제가 솔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그냥 네. 환경 자체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걸 네. 당연히 이제 당연히 신앙해야 되는 존재.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뭐 예를 들어 국적 같은 거죠. 저한테. 국적 같은 거다. culture. 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네, 의식하지 못한 채로 네. 그냥 아니,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런데 네. 내가 정말 이 나라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 사람이 정말 맞나? 그렇죠. 내가 이 국적이 네. 내 국적이 맞나? 이렇게 물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네. 이제 회의를 해본 적 있지만 어떤 저를 규정하는 어떤 둘러싼 문화나 네. 그렇게 학습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또 이미 나를 형성해온 그 내러티브를 떠나기에는 또 두려운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체험이나 네. 체험적인 걸 통해서 이제 신을 만난다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많이 받고 또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하긴 했지만 그런 체험이 신을 아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선한목적교회 누구죠? 유기성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그분을 엄청 깠어요. 왜냐하면 네. 예수님 목소리 든다고 해갖고.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체험.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성주의를 좀 우리가 극복을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논의를 해도 사람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또 있어요. 아무리 설득이 돼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 어떡해요. 근데 다시 말해서 knowledge persuades 지식은 설득하지만 love compels 사랑은 강권한다는 거죠. 네. 저는 이 사랑까지 가야 근데 사랑은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체험.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나 종교나 어떤 영적인 체험의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지 않나. 다시 말해, 저는 여장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네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누가 몰라요. 근데 어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그게 안 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네. 예. 그, 이성과 감성. 역시 이제 신학에서 네. 중요한 네. 이제 논의거리고 화두인데 네. 네. 그 두 가지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네. 저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면에서 신의 존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실용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그런 범위에서의 실용성 차원에서 신의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신이 없이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공동체 실존적인 그런 개념에서 신이 전혀 없고 공동체가 있고 서로서로 개체들 간에 도와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인 사랑은 가능해요. 그거는 서로서로 그냥 돕고 근데 상식을 초월한 나를 전체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상식을 초월한 그런 사랑은 어떤 되게 그 막 엄청 사랑을 받 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보여준 사랑은 좀 그런 종류의 사랑이다. 어떤 신적인 경험을 한 데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신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논리적인 필요성이. 그 이제 네.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존재를 이제 신으로 만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을 발명했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필요에 의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과는 약간 다른 거는 아는데 네. 필요성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서 나올 그래요?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혹은 아까 말씀하신 사랑의 측면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네. 정말 끝을 네, 네.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신이다. 네. 예를 들면 사랑도 마찬가지고 도덕도 네. 마찬가지고 선한, 선함에 있어서도 선함의 끝이 바로 신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만들 수가 있죠. 네, 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험적인 예,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근데 그런 이제, 게 없다면 설득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체험이 사회적인 어떤 영향으로 네. 그 내가 개인적인 체험을 한 것이 내가 사회에서 살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이어지면 그 체험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그냥 마약에 불과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약성경 굉장히 실용적인 방향으로 신의 존재나 어떤 신적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네.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몰라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도 없고 무신론자라고 해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약 요한 1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어떤 논리 이전에 사랑의 실천이 그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식의 접근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인들 중에서 봐도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진보적으로 민중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렇죠. 근데 기독교자라고 하면서 막 부흥회 가서 박수 치고 막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도 새누리당인 사람도 있고. 그죠?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일관된 기조가 그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인 차원에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구성원들은 이미 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약성경을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굉장히 넓은 신론을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아무튼 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빨리 말했네요. 제가. 예, 정리는 잘 안 되지만 네. 저희 들으신 분들께서는 정리를 잘 해서 정리를 들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 잘해서 네. 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막 던져 넣는 거죠. 네. 네, 그 저는 그냥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제 삶이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느껴졌을 때, 예, 그때 신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짠하네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감성적인 접근이죠. 네. 예, 근데 분명히 그런 경험이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그 예. 그 제가 어제 좀 생각한 건데 박근혜 최순실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어떤 일반적인 공동체에 한 번도 속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게 아니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동체에서 좀 멀어지고 혼자 이렇게 격리가 돼 있으면은 사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런데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 성경책을 읽거나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책을 읽다든지 그래서 외로움을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근데 외로움을 어떤 자기 그냥 증식 이기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예. 근데 티원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를 시키셨나요? 뭐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어려운 상황일 때 그때 외로움도 같이 네.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을 네. 찾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때 교회에 더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녔다기보다는 네. 신과의 만남을 더 추구했던 것 같아요. 어떤 스피리추얼 네. 프랙티스 같은 걸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했죠. 질문. 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단독자, 뭐 신 앞에서는 단독자 이런 느낌? 뭐 지금 보면 그렇게 미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키에르케고르 집에 접근하셨어요? 그냥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네. 계속 질문을 했죠. 아무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의 삶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항상. 네. 네. 근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만약에 이제 다른 생각을 먹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네. 그런 생각 해보죠. 네. 다행이었죠. 네. 아무튼 그 신혜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신존재 증명편은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하나 듣고 갈까요? 그러시던가요. 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구원론 1편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고전적인 구원론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었어요. 네. 방송 사고가 났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기침이 자꾸 나요.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질 않네. 네. 요즘에 좀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아, 요즘에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 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고전적인 구원론을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처음이 이제 승리자 그리스도론. 네. 아. 그래서 이제 우주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승리하신 예, 네. 그리스도. 그건 이제 이야기를 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만족설. 그 satisfaction theory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인간이 그 대속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대속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중세 당시에 이제 법률적인 그 의무 에 포커스를 둬서 네. 예, 만들어진 거라 그랬죠. 그래서 네. 영주와 농노사의 관계로 하나님과 인간을 이해를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님만이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거를 대신 갚아주신 것이다. 네. 예, 이렇게 이제 대속을 강조하는 예, 그런 걸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도덕 가마설에 대해서 네.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그 앞에 두 개랑은 다르게 이제 주관적인 이제 속죄론이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엄청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경의와 감사 가운데 응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므로써 화해를 이루신다. 제일 네. 마음에 드네요. 네. 오케이. 그때도 지난주에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드신다고. 제가. 네. 기억이 가물가물. 네. 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큼, 그 은혜의 큼, 네.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네. 오케이. 근데 단점으로는 이제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다. 여기에서.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는 예, 방법이 있었죠. 아, 그 문제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 세 가지만 얘기 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갔던 그 이제 다른 두 개가 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은 랜섬 theory라고 있어요. 아, 랜섬. 몸값이죠. 몸값. 예. 예.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만족설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그 만족설과 다른 측면은 뭐냐면 사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사탄이 인간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래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네, 여러 성서의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 성서의 그 바울의 그 속죄로는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석한 건데. 네. 사실 그거는 유대교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그것조차도 십자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연결시킨 굉장히 창의적인 연결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확정적인 그 유일한 어떤 해석 그걸 교리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두 번째 이론인 뭐죠? 만족설. 만족설이 나온 거고 또 랜섬설도 거기랑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냥 네. 몸값설 네.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되기 이전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그렇게 해석되기 전에 그냥 예수의 십자가라는 현상 그리고 또 부활이라는 현상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이거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네. 이러한 후대의 해석이 그것도 초기지만 완전 초기지만 그죠?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나온 해석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해석이 과연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우리 T1님이나 O1님이 그 해석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석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구약에 일단은 렌즈 없이 기반해서 해석을 했겠죠. 왜냐하면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네. 아, 근데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속죄론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 구약의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젠타일이에요. 그냥 이방인으로서 십자가 앞에 서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게요. 속죄론이 아니 그 구약의 그런 렌즈도 전혀 없고. 네. 좀 그런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중요한 사항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전적인 구원론 있잖아요. 네. 예. 하나하나 떼서 보면은 다 일리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거에 맞는 성경 구절들이 구약과 신약에 다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오랫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구원론의 그 이론들이고.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 중에 조금씩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이론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네. 예, 이 이론들이. 일단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 네. 오직 하나의 이론이나 혹은 오직 하나의 이미지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애너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나와 있건 혹은 그 이면에 적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졌었을 그러한 믿음의 선포들 그 풍성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론만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이론이 절대화하게 되면 내러티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각각 개개인의 내러티브가. 네. 예. 그리고 그런 데는 풍성함이 없는 거죠. 단 한 가지만 존재를 하게 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바울의 그 구속 그 속죄론이 되게 간단하게 캡슐라이즈가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 얻는다. 이 캡슐라이즈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화시키기 너무 적절하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화 싸움에서 바울의 속죄론이 승리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경에 남아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남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도마의 구원론은 깨달음의 구원론이거든요. 깨달아야 돼. 소크라테스가 질문해 가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 그게 굉장히 엘리티즘이거든요. 그래서 도태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어떤 자본주의적인 경쟁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남게 됐는지. 이게 정통이기 때문에 정통이 아니고 살아남아서 정통이 된 거예요. 네, 제가부터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원론 혹은 이제 우리가 속죄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고전적인 속죄론은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연 무엇이었나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재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억압과 또 그러니까 내부적인 억압이든 외부적인 억압이든 그것이 문화적인 억압이든 정치적인 억압이든 예, 그 억압들을 벗겨내는 그런 외침을 예수께서 들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재해석해낼 것인가.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해방을 이야기하셨고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그건 다 십자가 전에 사역이시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런 사역의 연장으로 그냥 보시는 건가요? 어, 그러니까 예수 사역을 네. 십자가까지 십자가와 네. 어, 그 이후에 부활까지 같이 다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살아계실 때 사역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연장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보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해석인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티원님의.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굉장히 건전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사역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또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바이기도 하죠. 네.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이 우리가 부른 찬송가들의 네. 이 속죄론들이 다 이제 조금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장난스럽게 말씀드렸지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렇죠. 예. 이 우주적인 전쟁의 모습, 예. 영적인 마귀, 그러니까 사탄과의 전쟁을 네네. 묘사한 거잖아요. 네. 예. 또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네. 대한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또 이제 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의 정말 이 다 담을 수 없는 은혜, 네. 예. 이 정말 인크레더블한 이 하나님의 사랑, 예.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또 노래한 또 찬송가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 안에 계속 표현이 되어 왔던 거예요. 네. 예. 이런 구원론, 이 구원 설들이, 네. 예. 근데 어, 이 칼빈의 얘기를 잠깐 볼게요. 예. 그 칼빈의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튤립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네, 튤립 얘기를 좀 하면서 또 알마니안이즘이랑은 또 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얘기도 잠깐 했었었는데, 아. 네. 그 칼빈은 이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예언자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왕으로서의 어, 역할이 있었다. 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러니까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도덕 가마설과 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과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만족설.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죠. 그렇죠. 네.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악의 이 세력에 대항해서 승리하고 또 이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라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전쟁 그렇죠 승리자 승리자 네. 네. 승리자 그리스도론 잘 딱딱 들어맞네요 이야기인 거예요 네. 네. 앞에 그러니까, 내용이랑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어, 이야기를 칼빈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 있잖아요 칼바르트는 그 이 칼빈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이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고전적인 두 본성론과 두 상태론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네. 그 두 본성론은 간단해요. 그냥 신성과 인성.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어,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fully human, fully divine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전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어 그리고 두 상태는 낮아짐과 높아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낮아짐. 종으로서 오신 그렇죠. 그리스도. 네. 빌립보서 2장. 예. 또 그리스도의 높아짐은 다스리는 왕으로서. 네. 예. 그러니까 낮아짐과 높아짐. 이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다음 같이 세 가지 주제가 얻어져요. 그러니까 종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신성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겸손하게 행하시는 가운데 교만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고 아... 두 번째는 주님이신 종. 예, 약간 좀 패러독스가 있죠. 주님이신 종. 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성은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왕적 동반자로 높여지는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다. 아. 예. 그래서 주님이신 종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참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은 그 자신의 예언적인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리로부터 거짓됨의 죄를 몰아낸다.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역할을 강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이 삶에 대한 칼빈과 이 바르트의 신학은 신약 성경의 여러 다양한 그 은유들을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고, 예, 그리고 고전적 신앙의 아니, 고전적인 그 구원론에 그 세 가지 구원론을 상호 보완적으로 잘 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충적으로 잘 담았다. 그리고 본인의 그 시대에 맞게 해석을 네. 해낸 측면이 높이 평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구원론, 그러니까 바르트의 구원론까지 봤어도 이게 구원론의 끝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아. 네.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생각이 지금, 드는데 지금 그 뭔가 더 있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말씀해 보시죠. 이거는 지금 다음 주에 하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해요. 좋아요. 그러면 좀 네. 분량이 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그 엿장수님 댓글 보면서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은 해방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삶을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해방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론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방 신학의 구원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발전적으로 그것을 재해석해낼 수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고 제가 원래 세 번으로 좀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회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더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요. 그 저는 오늘 오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구원 오원님에게 구원이란? 그 한 회 더 네. 가는 거는 네. 오원님 말씀하시길 잠깐 얘기를 드리면 네, 네. 과연 과정신학의 구원론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또 한번 한 회분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땡큐죠. 네. 알고 싶습니다. 오원님 말씀하시죠. 오원님에게 구원이란? 이거 라디오 스타에서 하는 거잖아요. 누구님에게 음악이란 뭐란 음악이란 근데 네. 구원이란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시는 은총과 함께 네. 인간의 응답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물론 구원의 체험이나 구원에 그 대한 기억 되게 중요한데 그 뒤에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인간으로서 그것도 또한 응답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해 최종적 구원에 있어서 네. 사실 그 신약을 제외하고 구약에서만 구원을 따지자면 사실은 해방신학과 엄청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온 것도 해방신학적인 차원에서 많이 해석이 되고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돼서 다시 또 이제 제2성전 시절로 들어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억압받는 민족에 대한 그런 은혜고요. 예. 그 신약을 딱 떼놓고 보면은 사실 이렇게 그 교리화 시킬 만한 것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해방신학 쪽으로 되는 거예요. 구약은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맞습니까? 제가? 네, 맞죠. 네. 출애굽 경험이나 그런 이제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경험들을 해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또 반면에 구약은 해방 이후에도 정복했던 얘기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사건이나 아, 예. 또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에 이제 배타적인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두운 면도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가서들을 보면 네. 이 우주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승리자 그리스도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전에 그 좀 전에 네, 말씀하셨던 거를 좀 제가 팔로우업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론의 관점에서 이제 좀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튤립 이야기도 해야 되고, 아.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견인설, 아.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마니안이즘에서는 네. 또 어떻게 좀 다르게 예, 네. 보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칼빈은 irresistible, 예, 이게 그 뭐라 그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고. 알마니안이즘은 약간 달라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 주시지만 그건 인간이 택하냐 안 택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 의지를 좀 더 강조점을 두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가톨릭과 또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로 묶을 수 있는 가장 큰 두 개의 분파, 예, 가톨릭과 개신교가 약간 다른 예,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일단은 그거는 똑같아요. 예, 구원의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확실한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만이 판단한다라고 가르치는데 믿음의 실천적인 행위 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것도 강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가 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가톨릭의 교리는 행위 구원론이 아니에요. 예, 행위 구원론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같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로 묶어서 가고 있는 거고 이 캘비니즘에서는 이거를 은혜와 믿음의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행위가 사라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강조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구원론 때문에 이러한 교리 때문에 이 행위의 중요성이 격화된 오늘날의 이런 한국의 기독교 아니 개신교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네. 안타까운 생각하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오늘 그 칼바르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칼바르트가 또 기독론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하면서 네. 기독론으로 풀어낸 구원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저는 아까 제가 웨스트월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로버트들한테 기억을 심어주거든요. 내러티브를. 그래서 왜냐하면 그 내러티브를 심어주면 그 내러티브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그것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예를 들면 내가 로버트인데 내가 아들이 있었던 기억을 심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굉장히 그 기억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내 과거의 내러티브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것이 나를 정체성을 결정짓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도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 이야기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뭐 그냥 뭐 아침에 나서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뭐 자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펙타큘한 나의 정체성을 많이 뒤바꿔 놓을 만한 이야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게 예수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기독론을 정확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마치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과정이 구원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인식론적인 차원에서요. 네. 근데 그 바울은 그거를 캡슐라이저를 시켜가지고 하나씩 먹여준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구원받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네 이야기가 돼. 요거죠. 예, 그래서 내러티브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갖는 힘 그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구원론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야죠. 그리고 체험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네. 예수의 못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그렇죠. 받아들이고.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웨스트월드 감명 깊게 봐서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하고 있는 건가요? 다 끝났죠. 시즌 1 끝났습니다. 충격적인 시즌 1이 끝났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오원님 모시고 한번 소감을 들어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마치려고 그랬는데. 소감 그래도 소감을 한번 들어보죠. 다음 주에 안 나올 수 있어요. 댓글을 어떻게 다시느냐에 따라서 오원님이 나오실 수도 있고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또 이제 우리 아레버거님이나 또 엿장수님이 또 이렇게 용기를 주셔야 돼요. 그렇죠. 용기를 네. 좀 주십시오. 네. 어떠셨어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딱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은 말투에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그동안 성서만 보다 보니까 네. 신학적인 토론에서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또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은 길이에요. 길이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우원님께서 좀 이렇게 우리를 편하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럼요. 네, 편하게 그냥 동생들처럼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을 좀 막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티원님이 저보다 형인데 네. 제가 말을 막 하거든요. 여기서는. 왜냐면 그래야 돼요. 방송은 그냥 무조건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냥 막 치고 들어오시고 생각이 뭐 조금이라도 난다. 완성이 안 된 생각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풀어놓으세요. 풀어놓으면서 완성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한번 더 해주세요. 소감 다시. 다음 주 나오실 거야? 그건 생각을 해봐야겠다. 아, 그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안 나와. 약간 네. 이제 N1님께서 어떤 네. 이제 무신론자들의 어떤 도덕적 그런 선행들에 네. 대해서 이제 인명의 그리스도인 같은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그게 딱 나오네요, 인명의.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청취자 중엔 무신론자도 있고 뭐 불가지론자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또 고민이 되는 자리네요. 네. 저희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내에서만 머물러서는 의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예, 네, make sense한 네, 말이 되는 이야기를 네, 네. 교회 컨설트 교회 컨설트 받으신 거 그렇죠. 네, 네. 수미 쌍관을 이루어야죠. 시작 쓸 때 얘기했으니까 마칠 때도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교회의 언어를 좀 벗어나서 예. 네.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지들끼리만 노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오류에 빠질 수 있잖아요. 암. 예,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네 오원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시간이 좀 지나면은 더 활약상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은 입을 털수록 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늘 이제 구원론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네. 한 주 동안 네, 또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